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2018년 이든교회가 함께 공동체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했죠. 이른바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축도입니다.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존재 유대인들에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사장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제사로서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과 규율을 두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오래 읽어오셨을 테니 여러분 기억 속에 떠오르는 제사장 누구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런 제사장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데 기억이 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제사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역할은 중대하고 역할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성경은 제사장이 이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왕은 떠오르죠. 그렇죠? 유명한 왕 이야기는 많이 떠오릅니다. 예언자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예언자도 잘 떠올라요. 제사장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께 빌어야 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제사장의 입을 통해 드리도록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 야훼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시내산 출발해서 약속의 땅, 저 북쪽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가야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가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뭔가 가지고 나왔나요? 이집트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잖아요. 이들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라는 곳을 가다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주변 이방 민족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상일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큰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라고 복을 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을 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좀 복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하죠. 24절.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이것은 좀 원문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야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능동적으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주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좀 풀어봅시다. 야훼가 그의 얼굴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의 얼굴은 되게 중요합니다. 야훼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되게 중요한데요. 야훼가 그 얼굴빛을 비칠 때 그곳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두려워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가는 길 내내 우리가 실수하겠지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26절은 이렇습니다. 야훼가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얼굴을 위에 높이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샬롬을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이 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 광야라는 그 험난한 곳을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빌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나 야훼의 이름으로 나 야훼의 이름을 여기선 축복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 야훼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놓으면 내가 복 주겠다는 겁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훼의 이름을 그 위에 놓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훼 말씀의 무게를 내 온 삶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으니 야훼의 이름이 우리를 통치하시니 야훼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한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선언하는 제사장에 대해 성경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지난 주중 성경 연구 때 공부했지만 이 맥락이요. 이 축복이 등장하는 맥락이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지도자들을 먼저 준비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축복의 내용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시작하기 직전 출발 준비를 단단히 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먼저 다 헤아리죠. 우리가 몇 명인지 헤아립니다. 그리고 3장에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너희들 잘 따르라라고 언급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3장에 참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그들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론에게 있었던 내 아들 중에 먼저 죽어버린 두 아들까지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 과정에서 두 명이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어요. 왜 죽었다라고 성경 말하냐면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피워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다는 걸 굳이 언급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사장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제사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종교인들, 레위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엘르아살 이다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뜻에 따라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레위인들을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6장 본문 앞에 나실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실인은요,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성도입니다. 나실인은요, 스스로 결정하여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래요? 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나실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은요, 레위인은 아니지만 레위인과 함께 성막을 좀 돌보면서 살아가는 부분적인 성직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강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실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을 신앙적으로 돌보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는데 또 나실인에 대해 이야기를 굳이 꺼냅니다. 이 사람 종교인들도 아닌데,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근데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를 밀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고대 근동과 이집트에서는요, 머리를 미는 게 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권력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지 권력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조건. 여러분, 제가 요청드린 대로 나실인에 대해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옛날 들어가게 될 고대 근동 지방의 문명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판단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 문명을 거절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요, 제사장들도 똑같이 해야 돼요. 제사장도 머리를 밀면 안 되고요. 제사장도 시체를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나실인에게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덧붙입니다. 무엇일까요? 읽어보셨습니까? 숙제검사처럼. 네. 나실인은 뭐 하면 안 되죠? 포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술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포도로 나오는 모든 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여기는 포도가 많이 나요. 지중해는 와인으로 유명하죠. 포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풍성하게 재배되고 거기서 나온 소산물이 풍성해지는 것을 누구의 은총이라고 믿죠, 사람들은? 바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알이 주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풍성하게 거두고 그 포도에서 나오는 그 생산물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은 바알의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단단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실인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포도가 많은 그 땅에 들어가면 포도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포도로 담근 술조차 먹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고백이죠. 저는 세상의 욕망의 문명, 세상이 우리에게 가능, 세상의 요구들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실인에 대한 소개가 끝난 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선포해야 하는 복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일사불란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멋지게 행진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좀 행진하는 장면이 11장에 등장하면 좀 멋들어지지 않을까요? 출발할 때 멋지게 행진곡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사장이 선창하고 백성들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좀 행진하면 멋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민수기 11장은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백성 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뜻이로요, 가나안 땅 가기 싫다고요,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역할 수행하는 것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축복이 제사장들을 통해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축복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제사장급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바알에 따라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들, 이 자본의 가치들 이런 것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짐하는 나실인을 소개한 후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 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겁니다. 제사장을 통해 복이 선포되기는 하지만 야훼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샬롬의 복을 유지하는 것은요, 진실한 삶을 사는 나실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뜻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성도였지만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나실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한 이 지점쯤에서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나실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통로였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나실인 이야기,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기 전에 이야기죠. 그렇죠? 이스라엘 국가 되기 전에 나실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다 패망하고 남유다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 상황에서 나실인이 존재했을까요?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라도 세워지고 오히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도 나실인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나실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 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살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죠. 2절 같이 읽을까요? 35장 2절, 예레미야 35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엉뚱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이 성 밖에 나가면 레갑이라는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의리의리한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한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차려놓고 거기서 포도주를 먹게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하라는 거죠. 이상한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찾아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강하게 권유를 해요. 자, 포도주를 드십시오. 여러분 좀 상황을 상상해야 돼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했던 그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성전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상을 펼친 다음에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유를 하는데 이게 권유입니까? 아마 레갑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에 완전히 다른 그 자리에 와서 좀 압도되어서 좀 쫄아서 이거 먹으라고 하니 먹어야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강력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이 레갑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레갑 사람들은요. 금속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과 도시 외곽에서 이게 작게 천막을 치고 살면서 그 성에서 필요한 그 수리, 창을 고치거나 마차 바퀴를 고치거나 이런 것들을 고쳐주면서 살아갔던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레갑 사람들은 유명한 조상을 한 명 두고 있어요.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답은요, 레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과 함께 사마리아에 만연했던 이 바알 숭배를 완전히 쓸어버린 사람입니다. 요나답이 바로 그 레갑 지파의 조상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조금 나라를 완전히 적폐를 청산했으면 이 정도쯤 되면 좀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답은요,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절대로 바알 문화에 동요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답 이후 약 250년이 지난 지금 예레미야를 만난 이 레갑지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야훼를 따르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살았던 그 자신의 가치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여러분 35장 우리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3, 14절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레갑 지파를 향해 극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분투하며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레갑 지파에 대해 극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 분투하며 사는 이 작은 무리들에 대해 하나님이 칭찬에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세상 속에서 부유하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냐? 이렇게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면서는 이 레갑 지파를 보거라 라고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입을 통하여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복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성경 전체를 볼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지나쳤던 두 사람은 누구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그들은 실패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죽어가는 그를 지나칠 수 없어서 그를 살렸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죠. 나시린 같은 사람, 레갑 지파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세상이 나에게 가는 그 세상의 욕망들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상황을 합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나시린과 같은 삶,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유지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작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유지되는 겁니다. 복을 말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공동체 축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듯이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을 유지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야훼가 우리를 이 힘든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유지하는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분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이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살기 위해 우리 한번 나시린으로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 함께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유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